8월 16일 화요일. 믿음의 발걸음으로 약속을 성취하십시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섰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실로의 회막.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할 때 공동체가 질서가 잡힙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 후 이스라엘은 잠시 안식을 누리며 길갈에 두었던 회막을 실로로 옮겨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중심부로 자리매김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일곱 지파를 위한 조치.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곱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기에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히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지도자를 선정해 그 땅을 그려오도록 지시합니다. 일곱 지파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을 직접 밟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일곱 지파의 순종과 땅 분배. 일곱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다니며 그려온 책은 그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현장을 다녀보며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성읍도 있었을지 모르나 실로의 성막에서 행한 제비뽑기의 결과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이 나의 오늘을 사랑해. 묵상 에세이. 비전을 위해 자신을 던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나탈리 디 투아는 수영선수로 올림픽에 나가겠다는 꿈을 안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1년 만에 수영대회에 참가해 자신의 도전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또 2008년 5월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10km 마라톤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마침내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여자 10km 마라톤 수영 경기에 출전해서 2시간 49초를 기록하며 25명 중 당당히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각 국가를 대표하는 팔다리가 온전한 선수 9명을 제친 것입니다. 그녀의 방에는 이런 글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비극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다. 도전할 목표를 갖지 못한 것이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것을 연구하고 훈련하고 자신에게 있는 자원을 활용해 최선을 다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열정과 헌신을 낳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도 시도하고 하기 싫은 일도 기꺼이 감당하며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조롱과 비난과 방해에 굴하지 않으며 비전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김영준의 여호수아처럼 형통하라. 한절 묵상. 지도자가 사랑과 충성심에서 하는 책망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일을 바르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 소극적인 일곱 지파를 책망하며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데 불성실했던 잘못을 깨우치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독려합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책망을 달게 듣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며 끝까지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즉각 순종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